우리나라에서 폭우로 혹심하게 파괴됐던 고무산 청년역 무산역 사이 수십 킬로미터의 철길이 복구됐습니다. 철도성과 산하 단위의 일꾼들 노동계급은 40개소의 파괴된 철길 복구를 단 보름 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17일 첫 열차가 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무산군의 인민들과 철도 노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해서 열흘 남짓한 기간에 350여리의 도로와 수십 킬로미터의 철길이 복구됐으며 주민들에 대한 목눈물 보장과 전력 통신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연일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